조선에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한 지식인들에게 국가 학위학직을 수여했습니다. 수여식이 19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 학위학직 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리과대학 학부장 김지영에게 원사칭호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한중환, 사회과학원 소장 전하철에게 후보 원사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김영직 사범대학 총장 변규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전지현, 평양연극영화종합대학 강좌장 한송남 등에게 교수의 학직이,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진재경, 김영직 사범대학 강좌장 유성철, 김철주 사범대학 학부장 허남철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126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878명에게 석사의 학위가 수여됐습니다.